소문난 잔치 Let's get it together 싱그럽게 빡센 삶에서 해방을 외쳐 이런 날엔 꼼짝하는 게 또 불쾌해 Yeah funky 전쟁터 방불게 해 Show me the bounce 휘청거리면 다리 옆에 손잡는 비주얼은 좀비 영화 아직도 안 잊고 와 They call us dirty baby A.O.P.O 가서 찢어놓고 Where are my party people at 싱그럽게 해 따분한 그 감옥에서 알아서는 기어나와 거기도 더워 나가세 세세일 동안 못해 위로 올라와 shake your body 마음대로 왔던 내비도 앉아있기 싫어 칙칙한 유니폼을 찢고 소리 크게 질러 세게 몸을 부딪혀 Hell yeah 올 때 시간이 부족해 그래 놀 땐 놀아 호화롭게 해가 지면 그때부터 그냥 어때 다 부셔버려봐 Where are my party people at 시끄럽게 해 만 보고 있어 get up man 점잖은 빼는 게 지금의 규칙 drum kick snare side 몸을 부비 부비 like psycho the spot like so 여긴 침묵 직전에 타이타니코 where my party people where my party people 몸을 흔들고 나 버려 정신 놀 때 시간이 부족해 그래 놀 땐 놀아 호화롭게 해가 지면 그때부터 교양 없게 나 부셔버려 blow up